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여러 나라 신문 잡지가 오보이 수령님의 태양상과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습니다. 이란 신문 이란 뉴스, 인디아 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 말레이시아의 광명일보, 파키스탄 인터넷 잡지 글로벌 오페오즈, 민주공고신문 라브니르, 우간다신문 산라이즈, 모잠비크신문 노티시아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글들을 편집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 점하여 브라질 자유조국당 부위원장도 신문 오라 도 보보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